옆에 분들 또 앞뒤에 분들 보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기정 그 마라톤 선수를 아시죠? 이분이 90세 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한두해 전인 것 같습니다. 다큐로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마지막 올림픽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래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 선수를 제끼고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때 받은 월계수를 하고 받은 꽃다발 같은 거죠. 거기로 여기를 가렸습니다. 여기 뭐가 붙었게 가렸겠습니까? 일장기가 붙어서 가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죠. 그 당시에 이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일본 신문에는 이 일장기가 크게 나왔는데 한국 신문을 낼 때는 이 일장기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이 되어지고 동아일보는 완전히 다 기자들까지 쫓겨나고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이었는데 내가 백넘버만 달고 뛴다라고 했기 때문에 뛰었다. 만약에 일장기를 달고 뛰는 것인 줄 알았으면 아예 출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을 해서 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의 의미는 뭐 아주 명백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일본의 길을 달고 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아들들이 둘이나 있죠. 여기 하나들이 있죠. 윤희. 그 다음에 겸이가 있습니다. 윤희와 겸이는 한국인일까요? 호주인일까요? 한국인입니까? 호주인입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윤희와 겸이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영어를 못합니다. 호주인인데 호주말을 못하고 한국말을 합니다. 호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니고 둘이 짬뽕 된 것도 아니고 만약 윤희와 겸이가 호주에서 계속 자랐으면 나중에 나는 누구일까? 이 정체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시험을 받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국적은 호주 국적인데 지금 겸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나는 누구일까? 손기정 선수는 조선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뛰면서 자기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터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학교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성은 그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웠습니다. 40세 때 아마 박사도 몇 개는 땄겠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터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끄집어낼 만한 모든 훈련을 통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일명 하나님의 학교, 광야의 학교로 보내어집니다.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아마 얼마나 도망을 했는지 목도 마르고 굶주리고 해서 우물가 곁에 앉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서 새로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 딸을 둔 루엘 또는 이드로라 이름하는 사람과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을 치다가 때가 되어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힘이 센 남자 목자들이 이 여자들을 다 쫓겨내버립니다. 이것을 모세가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이 딸들을 도와서 딸들이 끌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다 가고 나면 물을 먹이니까 늦게 집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날은 딸들이 양떼를 보고 너무 빨리 집으로 온 겁니다. 루의 아빠가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남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어서 또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서 대접하라. 그리고는 와서는 대접을 받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너무 모세가 기뻐하니까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녀가 나오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이야기?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당하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가 학대당하는 걸 보고는 거기 그 일에 끼어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로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동족이 고발을 해버리죠.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바로는 모세를 잡고자 했고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부터 급히 도망갈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런 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미디안 땅에 와서 우물가에 앉아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어들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모른 채 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17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여자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여성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도와주었다. 이게 또 일에 간섭을 한 거죠. 나중에 이 딸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아빠의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주어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구원해 주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건져내고 간섭하여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세의 이 행동, 연약한 자를 보면은, 학대당하는 자를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우려 하는 이 태도, 옳은 것이 굶겨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손해를 볼까봐 또 도망가시는 인사가 될까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는 이 모세의 태도, 여러분과 저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11절로 15절에서 자기 형제, 자기 백성 압제받고 고난당하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간섭했는데 자기 형제들은 다 거절해버립니다. 모세가 정의를 위해 칼을 휘둘렀죠. 쳐 죽였으니까. 리더십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는 자기 형제가 아닙니다. 미디안 땅 이방 사람들입니다. 공격에 빠진 미디안 여자를 도와줍니다. 자기 백성도 아닌데 미디안은 광야에서 미디안은 제사장과 그 딸들에 의해 환대를 받습니다. 식사 대접까지 받습니다. 사위까지 되어집니다.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네가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고소해버리고 거절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정의를 보면서 환영을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루엘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노래했다. 그를 칭찬하여 노래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모세를 칭찬을 했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옳은 것을 하려고 하면 다 째려보는데 환영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는 투쟁하는 것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째려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손해의 관계가 없으면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데 이렇게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도, 연약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죽어가도, 학대를 당해도 자기와 관련되지 않으면 그저 자기 일만을 위해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SBS에서 2016년도 8월 25일 밤 9시 뉴스에 방영을 했는데요. 심장 멎은 택시 기사, 두고 떠난 승객, 이런 큰 타이틀이었습니다. 아침에 안타까운 일이 길에서 벌어진 겁니다. 승객을 태워왔던 택시가 갑자기, 이 택시 기사가 심장이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외제차를 들여박았고 30m를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네, 세 분이나 탔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는 내려서 골프채를 딱 다시 트렁크에서 꺼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렸답니다. 이것이 대구에서 있었던, 대전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뒤늦게 그 사고 난 장면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119를 불렀지만 택시기사는 심장이 멈춰 죽었습니다. 나중에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수소문해서 그 탔던 승객들을 찾으니까 그 승객들이 나중에 와서 급하게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 쓰러진 자. 우리 옆에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일단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번거롭거나 이러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죠. 립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다 끝을 냈습니다. 근데 8월 1일에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7년 8월 1일이죠. 우리 롯데백화점에 가면 롯데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한 남자입니다. 20대 청년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입양을 한 세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는 무슨 카드가 있습니다. 복지카드. 이 카드를 사용해 보려고 왔는데 이게 인증을 안 해놔서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줄이 쫙 서 있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불만이 터져 나오죠. 계속 한 20분이 넘게 그렇게 있으니까. 그때 이 청년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자기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너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CBS라는 미국 방송국에서 반영할 정도로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분이, 20대 이분이 니콜라스 테이트라는 분인데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직접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려 자기가 하던 일을 두고 가서 작은 친절을 베풀었더니 자기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CBS 방송국에 나올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여자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엄마 아빠를 칭찬하고 저렇게 아이를 키운 부모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연약한 자를 다 붙이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감동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닫아버리죠. 전에 한번 망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주저주저하게 되죠. 하나님의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깎지 않는 이 긍휼의 마음, 이 넉넉함의 마음.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여자들이 고통당함을 보면서 나서서 도와주는 이 모습.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연약한 사람을 돕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해가는 사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아름다운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가 루엘의 딸들이 고난당하는 것 보고 참여하게 되죠. 이 질문이 이겁니다. 왜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40년의 인생살이를 이 짧은 한토막의 이야기로 해놨을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데 이 짧은 16절에서 22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16절에서 22절은 40년의 인생 생활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모세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리더십 훈련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되겠지요. 양을 칠 때 어떻게 칠 것인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반대자와 적대자와 무서운 짐승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양들을 보호할 것인가? 우물싸움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물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서 교육시킨 내용이 뭘까요? 18절,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루엘의 딸들이 그날따라 빨리 오니까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누가 도와줬다고요? 애굽사람이 한 애굽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들이 볼 때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사람입니다. 루엘의 딸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여자들인 이 루엘의 딸들이 모세를 볼 때 딱 보니까 옷차림새도 언어도 애굽의 상류층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과 달랐으니까요. 모세는 겉모습이 뭡니까? 우리 윤이나 겸이처럼 겉모습이 한국인입니다. 애굽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해보십시오.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 땅에 와 있죠? 애굽을 자랑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애굽을 선전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애굽은 위대한 나라다. 그들이 말해주고 바로를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대사로 와 있습니까? 무조건 바로가 나타나면 무릎 꿇어라, 항복해라. 정복자로 와 있습니까? 오해했나요, 모세가? 쫓겨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온 자기 신세를 사람들은 도망온 내용을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저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쫓김을 당하고 애굽 사람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는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 아닌데 겉모습이 애굽 사람인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나는 누굴까? 미디안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누굴까? 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 여러분들도 다 이 땅에 삶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 저 사람 어느 직장에 다니는 누구? 부장이야? 과장이야? 계장이야? 대리야? 오! 저 청년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야? 오! 저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데 몇 동 몇 호에 살아? 아마 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다 보십시오. 세상을 사는 동안,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직장에 맞지 않아서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공무원이야. 저 사람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누구, 어느 학교에 누구, 어느 가정에 누구, 어느 교회에 누구,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똑같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일까?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면 저분 김광중 장로님이야. 일산에 사시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가졌던 고민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겉모습이 아닌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장로라는 이 직책 말고 목사라는 이 직책 말고 모세가 이 고민을 애굽사회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라면 루엘이 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부르지요. 식사를 대접하고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죠. 모세에게 딸 십보라를 주죠. 결혼을 하게 되죠.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죠. 이때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손. 그리고는 40년의 생활이 다 끝납니다. 게르라는 말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 쇼맨 샴에서 온 겁니다. 거기서 나그네.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 나그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저는 저희 네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마다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들을 아이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 시드니에 가서 첫째 딸이 유진입니다. 진리 안에 있어. 내가 말씀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유진을 낳고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는 그때 말씀을 막 학교에서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딸도 이랬으면 좋겠어. 유나, 아름다움을 깨달아라. 그래서 유나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윤희를 낳고는 풍성할 윤자를 썼습니다. 말씀에 풍성함이 젖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교만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겸손할 겸자를 써서 한견. 그때그때마다 고민했던 것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모사라고 해보십시오. 도망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위를 삼아줍니다. 집도 줍니다. 함께 합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까지 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생활에 터전이 잡힌 겁니다. 그렇지요. 기반을 잡은 겁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됩니까? 모정착, 모안정, 모평안,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상황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나그네,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정착되어서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안정되고 정착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낳으면 방황을 멈추게 되고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정착을 계획하는 그런 때에 인생의 기반과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때에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때에 모세는 인생을 전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써전이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 강렬한 생각을 아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받았던 내용을 집약하여 게르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나그네다,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세의 심령 속에 들어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게르솜이구나, 이런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일까요? 미디안 땅 40년의 하나님의 학교의 훈련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나그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의 광야에서 내가 배운 것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착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산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사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훈련시켜주기 위해 미디안 광야 40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우리의 본향은 오직 저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있다라고 믿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가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신분은 땅에 집착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희의 신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기에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땅을 못 팔게 하면서 나그네인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율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까 12장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고향 땅이 있음에도 그 고향 땅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들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이 땅에 사는 신자인 히브리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나그네와 우구하는 자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헷족속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딘지 가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하나 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베드로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착자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혹시 아니십니까?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성공과 노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짐들을 다 챙겨 가져오셨죠? 집에 있는 모든 옷들을 다 가져오셨나요? 아니죠. 속옷 몇 벌, 겉옷 몇 벌. 왜요? 2박 3일 동안만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잠시 있다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안다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장일 장로님이 지난주 화요일날 정심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해서 정심을 먹고 일하는 데를 잠시 갔었어요. 아마 어떤 어르신 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걸 치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봤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요. 개 냄새부터 시작했어요. 석경대 공사님도 같이 다 있었죠.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분들 짐을 치우는데 두 트럭을 치웠는데도 여전해서 얼마나 많이 짐을 내렸는지 모른다. 뭐 고물상에도 갖다 주고 또 다른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짐이 다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두 트럭을 치웠답니다. 그리고 또 치우고 있었습니다. 바꾸고 있었죠. 근데 그 안을 잠시 봤는데 여전히 많습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땅에 한 평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한 평도 여러분이 떠나가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임을 깨달은 자들, 그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그네로 살기 위하여 잠시 필요한 것들을 쓰다가 사라질 것들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세우기 위하여 욕망과 부족함이라는 결핍 속에 허덕이며 사는 저 불쌍한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성은 고사하고 아파트 한 켠을 차지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순례하는 나그네처럼 소유에서 자유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머리 들 곳이 없지만 우주를 집으로 삼아서 스스로 밀폐된 좁은 공간 안에 자기 심령까지 가두는 현대인들을 따라하지 말고 자기 존재를 통조림으로 만들지 마시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 배웠느냐 배우지 않느냐 알았느냐 모른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사십시오. 벌벌거리지 마시고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이 낸 그 십자가의 길 영혼의 길을 사랑으로 사모하며 한 걸음씩 옮겨가는 가난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이 있기에 이 땅에서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에 몸둘 곳 한켠 그걸로 족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하늘의 도성으로 옮겨질 것을 믿는다라면 복잡한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욕심들 내려놓으십시오. 모세가 광야 40년에 이 훈련을 받습니다. 아, 인생은 나그네이며 하늘 도성이 도달할 때가 내 영원한 집이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성도는 땅에서 나그네임을 믿고 떨쳐버리고 일어나 하늘 도성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